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를 두드리면 무엇이 될까? 금나라 나라 도둑사자, 금나라 나라 도둑병.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를 두드리면 무엇이 될까? 금나라 나라 도둑사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아캐스트 MC 엔조이입니다. 오늘은 특집을 좀 녹음을 하려고 김예술 씨하고 은호인 씨하고 저하고 셋이서만 좀 모였어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호인입니다. 네, 우리 셋이서만 녹음하는 거는 뭐 진짜 오랜만이죠? 네, 영회 때. 영회 때.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처음이죠. 또 두 번째죠. 네. 오늘 이제 날씨가 좀 급하게 스산해져서 스산해졌다. 네, 스산해 밤에 좀 스산하잖아요. 오랜만에 듣는. 네, 스산해져서 스산하다를 잘 못 와가지고 잘못 썼었거든요. 날씨가 그때 을신년 아닌가요? 아, 그건 을신년이고요. 을신년스럽다. 날씨가 을신년스럽다를 제가 날씨가 한번 시바이언스럽다.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진짜 되게 분위기 타면서 그렇게. 네, 창문 앞에 서서 담배를 피면서 오늘 그 뭐더라 날씨가 참 시발년스럽다. 그래. 아, 독일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고. 우리는 을신년으로 알아듣고 혹시 그렇죠. 그게 을신년이냐 다시 되물었죠. 그랬더니 그게 그거구나. 을신년이다. 내가 잘못했다. 은호인 씨가 그 명언이 많아요. 그쵸? 베이비시스터부터. 베이비시스터, 뭐죠? 크랜베리 치즈. 크랜베리 까만 베리를 크랜베리 치즈라고 하고, 또 뭐 있죠? 그, 클라이스트 버크인데. 클라이네 스파크. 여러 개 있어요. 헤르만스 플라츠? 대충. 엄청 많죠. 똑같이 말하면 잘 똑같이 알아. 다 들으시니까. 네, 그래서 날씨가 수산해져서, 이제 가을, 겨울, 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이 서양의 날들이 많이 다가오잖아요. 서양 그렇죠. 뭐 명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아무튼 노는 날. 네, 노는 날들이 많은데 오늘은 할로윈 특집 그렇죠. 해서 네. 그냥 짧게 저희끼리 한번 녹음을 해보고자 해서 모였어요. 한국에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지방에서는 거의 할로윈이라는 걸 거의 안 하거든요. 서울에서도 잘은 안 하거든요. 그냥 클럽 가면 그냥 조금 코에 그 검게 칠하고 뭐 그 고양이 그 짝짝짝 하는 거 빼고는 거의 본 기억이 없어요. 과하게. 근데 여기서는 좀 과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할로윈 하면은 좀 뭐가 보통 떠오르세요, 두 분은? 그냥 뭐 그 유령 떼기? 유령 떼기? 유령 떼기가 뭡니까? 유령들. 처녀 귀신. 처녀 귀신이 할로윈에 생각이 난다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 귀신 중에 좀 이쁘신 분들 있죠. 이쁘신 그리고 꼬마애들이 그 사탕 받으러 다니는 그런 어렸을 때 봤던 그 영화 같은 데서 네. 나올 법한 그런 모습. 여기는 사탕은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변종된 것 같아. 그냥 할로윈을 빙자한 술 먹는 날, 정주에 넣고 술 먹는 날. 약간 그런 느낌? 그쵸. 그 사탕 받으러 다니는 거는 뭐 독일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데서도 보통 이 주거 지역이 밀집해져 뭐 그런 데서 주로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사실 뭐 여기 시내에서 뭐 사탕 어디서 받으러 다니기도 좀 애매하겠죠? 작년쯤에 코스튬 한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저는 많이는 못 봤어요. 저는 할로윈 때 그냥 재작년인가? 그때 저 이제 처음 왔을 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분장하고 나갔는데 많더라고요 지하철에. 생각보다 많아요. 네. 제일 좀 재밌었다. 좀 와 전망 좀 과하네. 분장한 친구. 제가 근데 그걸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클럽이나 이런 데 간 게 아니라 하우스 파티를 가서 그때 그냥 몇몇 애들 모여서 노는 집이었어요. 근데 재밌었던 게 그 시계태엽 오렌지 양아치들 걔네들 있잖아요. 양아치들 여기 낭심 보호대 차고 지팡이 들고 이렇게 눈 걔네들 분장을 한 애가 있었는데 아 그건 진짜 재밌었어요. 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여기 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다시 그걸 봤었었는데 영화를 아 그거 재밌죠. 처음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걔를 보니까 아 되게 반갑더라고요. 진짜 걔가 그래서 보자마자 웃었어요. 같이 게임하고. 그 친구 목소리 톤이 어떻더라? 그 시계태 보인 오렌지 뭐 있는데 좀 그냥... 깨랑깨랑한 네. 목소리였는데 깨랑깨랑 아무튼 네. 재밌죠. 네. 개발도 재밌죠. 그렇죠. 저도 사실 할로윈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영화로 접한 것들만 주로 떠오르더라고요. 영화나 미드 같은 데서 뭐 어린이들이 뭐 사탕 받으러 다니고 아니면 뭐 그 뭐 크리스마스 악몽 나오는 그 잭 스켈링턴 있잖아요. 네. 뭐 개라든지 뭐 그런 이미지가 주로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한국 문화가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 할로윈이 뭔지 아세요? 근데? 할로윈 귀신. 할로윈이 귀신. 할로윈이 그 막 귀신 막 바글바글 한 거 그 좀 잘 가라고 그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잘 가라 하는 거. 무슨 제가 뭐 저도 잘 모르니까 네. 이거 녹음을 하려고 네. 잠깐 좀 찾아봤어요. 근데 나무위키가 좀 구체적으로 쪼잘쪼잘한 사실들까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봤는데 할로윈이라는 게 일단은 말 자체가 할로라는 그 말이 네. 성인 있잖아요. 성인. 그 세인트 성인. 그거의 과거 그 앵글로색슨어래요. 그래서 그 모든 올 할로스 이브닝 이래서 그게 할로윈이라는 말이 됐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보통 뭐 10월 31일 이 할로윈이라고 네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1월 1일이 그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만성절이고 그 전날 이제 전야제처럼 하는 게 할로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성인들을 기리는 거고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냥 돌아가신 모든 분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그런 분들을 이제 좀 기억하는 그런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네. 네, 날이더라고요. 저도 뭐 살짝 봤는데 상당히 오래된 네. 전통이 있는 기념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이제 뭐 1900년대 초반 그때쯤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많이 바뀌었다. 공부 많이 하셨네. 아유 왜 저는 첫 번호 책이 모르겠습니다. 한주 좀 뭐 퀄트족 뭐 이런 거 다 나오지. 청동기 시대 그, 이런 거. 퀄트족. 퀄트는 뭐지? 아 그 자수. 그건 퀼트 아닌가요? 그건 퀼트고. 역시 우리도 한 건 하시네요. 네. 퀄트족. 네, 켈트죠. 네. 그 오컬트랑 그 헷갈린 것 같은데요? 오컬트요? 오컬트요? 오컬트는 오컬트. 오컬트랑 오컬트랑 달라요? 오컬트라는 건 좀 처음 들어봐요. 오늘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지식 위주로 가려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네요. 외래 문화에 약해요. 네, 네. 외래 문화에 약하죠.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그냥 읽읍시다. 그냥 네. 읽는 거. 그래서 원래는 이 만성절이 5월 13일이었는데 네. 9세기 중반에 교황 그레고리오 4세가 그 만성절을 11월 1일로 옮기면서 지금의 날짜 그 즈음에 이제 계속 축하를 하기로 됐대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추측 왜 옮겼냐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그때 이제 가을이 추수. 들어와야 그렇죠. 추수가 있고 추수 그러니까 추수 다음에 이제 풍요로우니까 그렇죠, 그때를 그렇죠. 기념해서 빵 뭐 빵빵빵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놀려면 먹을 게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있어요. 먹지. 네.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뭐 옛날에는 그 우리가 또 그 할로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그 호박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아일랜드에서 순무를 가지고 그 순무면 그 우리나라 그 무 깍두기 무? 깍두기 무? 그거 모르겠습니다. 순무. 네, 아무튼 순무라고 뭐 번역을 하는 뭐 서양의 그 아무튼 흰색이겠죠? 네. 흰색이거나 아니면 그 왜 레디시라고 부르는 그 자주색 같은 무 그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그걸로 하다가 이제 미국 맞네. 쪽에 레디시, 예, 같은 레디시 같은 게 맞나요? 동그란 거 좀 큰 거. 네네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약간 동그란 무. 네, 동그란 무. 좀 크신 분. 귀엽게 생기네. 그랬는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에 호박이 많이 나서 로 아마 이유가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의 호박 형태로 그 등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편한 대로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많은 걸로 해야지.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뭐 그게 뭐 그렇죠. 뭐든 간에 그렇죠? 한국 여름에 만약에 할로윈이 있었으면 수박으로 했겠죠. 아. 그렇지. 그렇지. 여름에 있었으면 수박. 있는 걸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은 여러 서양 문화에서는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성인들 생각하는 종교적인 날이라고는 보통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성인의 날이라고도 저도 지금 글을 보면서 처음 접했고. 그렇죠. 지금은 그냥 뭐 아무튼 뭔가 죽은 사람이나 뭐 귀신이나 괴물과 관련된 날, 뭐 아니면 진짜 뭐 심하게는 그냥 아무렇게나 코스튬 하고 노는 날, 술 먹는 날 정도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어쨌든 재미난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런 날, 네. 뭐 그 정도. 그래서 김예수 씨는 재작년에 아무튼 코스튬을 좀 이렇게 하고 친구 뭐 아는 사람 집에 놀러 가서 뭘로 분장을 하셨어요? 그때요? 그때 가위손? 아. 근데 이렇게 하고 시커멓게 근데 메이크업을 그 은호인 씨가 해주셨는데 그때 지하철이랑 어디 가서 사람들이 저를 다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코스튬을 되게 진지하게 한 거예요. 아, 너무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셨구나. 재밌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 시커멓고 막 이러니까 눈 시커멓고 입 시커멓고 동양애가 이렇게 막 진지하게 막 옷 다 꺼멓게 입고 다니니까 좀 위험하게 생각했는데 그랬어요. 그때 은호인 씨도 그럼 같이 가셨어요? 저는 그냥 분장만 하고 아유 막 귀찮다 힘 빠져가지고 잤어요. 그랬거든요. 뭐, 근데 뭐 그런 그렇게 해본 게 처음이고 언제 그래 보고 그리고 그 뭐지 그러고 다녀도 그래 보고 사람들은 좀 무서워서 피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다들 그러고 다니니까 네.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좀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뭐 혼자 했으면 진짜 욕 먹거나 아니면 저 사람 뭐야 하고 막 쳐다봤는데 그때는 이제 다 같이 미쳐가는 날이니까 약하게 가봤어요. 아니요. 저기 뭐 나비도 있고 파리도 있고 분장. 나비요? 그 뭐. 곤충 나비랑 네, 파리요? 막 날개 달려 있고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면 가관이에요. 맞죠, 엄청 왜 파리로? 뭐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무튼 재밌는 날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 뭐 이런 비슷한 게 없죠? 요즘에 그래도 인터넷 자료나 사진 같은 거 좀 보고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래도 조금 그래도 되게 일부에 뭐 예를 들어 홍대나 이태원처럼 그런 곳에 뭐 일부 술집이나 클럽 같은 데 가야지 즐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거 말고 제가 여쭤본 거는 아 이런 명절 같은 이런 거 자체가 비슷한 이 명절 이 비슷한 코드가 있나 보니까 저도 예전에 동지 봤을 때 동지? 동지? 우린 코스튬은 안 하지만 겨울 오고 그 귀신 쪽인 건가요? 팥죽 그러니까 귀신이 팥을 싫어하니까 그 얘기는 맞아요. 저도 팥을 먹는다라는 근데 그 날이 얘네 행사는 귀신을 쫓는 의미보다는 약간 친화적이잖아요. 같이 어우러져 기리는 듯한 느낌인데 원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제사? 네. 지내는 게 조상들의 그거는 뭐 각 집마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다 어우러져서 귀신들 전반을 기리는 그렇죠. 그런 뭔가 내용이 있나요? 저희 약간 비슷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이제 조상님들께 지내잖아요. 그다음에 A4 용지나 종이에 그 제사 지낸 음식들을 조금씩 담아서 각 집 문 앞에 이렇게 두거든요. 드시라고? 예, 그 뭐 지나가는 다른 귀신들 아니면 그분들도 이렇게 같이 그냥 나누는 의미로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정이 있습니다. 그 언젠지 모르겠는데 대보름인가? 네, 겨울 대보름. 그때 왜 그 호두 불엄? 불엄 하는 게 대보름인가요? 그것도 네네네. 약간 그런 애군 같은 거를 떼는 의미가 있다고 네네네. 들었던 것 같아요. 애군인지 사실 귀신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우리나라도 뭔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처럼 코스튬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그래요. 요즘에는 보니까 그 유치원 같은 데서 할로윈 되면은 그 어린이들 코스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들이 좋아하고 이제 추억이 되고 사진이 남고 이러니까 이렇게 귀엽게. 주로 이제 뭐 공주나 요정이나 뭐 이런 기사 왕자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재미난 게 그 애견 코스튬 맞아요. 영상도 많이 다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성을 다해서 막 뒷다리도 네, 막 붙어 있는 맞아, 거. 맞아요, 맞아요. 지몽기고 막 그런 애들. 네, 맞아요. 애견도 귀여워요. 저는 사실 근데 독일에 와서도 할로윈을 뭔가 챙겨서 즐기기가 좀 꺼려졌던 게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할로윈을 틈을 타서 폭행이나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겪어보질 않아서. 근데 사람이 술이 들어가는 날은 항상 위험해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영국에서 잠깐 지내면서 할로윈을 안 즐겼는데 그 이유가 누가 다쳐도 이 사람이 다친지 안 다친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렇게 술 먹고 이러면 뭐 서양이 됐든 뭐 한국이 됐든 뭐 병 깨고 뭐 이렇게 때리고 다쳤을 때. 네. 근데 진짜로. 다쳐도 그걸 모르고 뭐 이렇게 칼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도 잘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진짜 그렇겠다. 그래서 사실 뭐 하우스 파티 이런 거야 뭐 괜찮겠지만 길에서 이렇게 하려면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여러 명 친구들이랑 같이 안전하게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칼 같은 거, 그다음에 칼 이런 위험해 보이는 소지품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들고 나가는 게 좋죠. 그렇죠, 맞아요. 사실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번에 독일에서 예술학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그렇죠. 그게 뭔가 이제 저희가 도깨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요즘에. 네, 저희 이제 요즘에 이슈잖아요. 도깨비가 갑자기 김예술 씨가 이게 도깨비에 대해서 그렇죠. 도깨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네. 뭔가 이제 도깨비의 테마를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다 네. 얘기를 하다가. 뭐 몇 가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저희가. 네.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약간 진행이 서서히 되고 아주 천천히 되고 있는 가운데 할로윈이 뭐 도깨비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도깨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조사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다 보니까 그 도깨비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할로윈을 한번 즐겨보는 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네. 도깨비도 종류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유. 그렇죠. 그 제가 처음에 김예술 씨가 도깨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어렸을 때 이제 대부분 모르겠어요. 요즘 90년대 후반생 분들도 그 혹부리 영감 얘기를 아실까요? 웬만하면 뭐... 근데 그 혹부리 영감은 그거 우리나라 전래 동화가 아니라 그 일본, 일본 거래요. 예, 들었는데 어쨌든 그거 다 알지 않을까요? 90년대 네, 그건 유명한 혹부리 영감님. 제가 어렸을 때는 아무튼 왜 그 전래 동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혹부리 영감 얘기, 그다음에 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 얘기, 뭐 이런 시리즈, 네, 해님 달님 뭐 이런 거. 아, 제목 길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밖에 생각 안 나죠 호랑이라. 그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네, 맞아. 그런 것들 이제 모아놓은 책에서 봤었는데. 요즘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 그런 게 있겠죠? 저 어렸을 때 그 일 읽는 동화 그런 전집 같은 거 그런 거 지금도 부모님들이 그래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 도깨비 얘기를 김예술 씨가 꺼내셨을 때. 그 혹부리 영감이 이제 잠깐 잠이 들었나? 뭐 그래서 그 산속 이렇게 오두막 같은 데서 잠이 들었나 그랬는데 막 시끌벅적해서 이렇게 밖을 봤더니 도깨비들이 막 이렇게 춤추고 판을 벌리고 예,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전래 동화나 아니면 만화 같은 데서 본 도깨비들이 이렇게 무섭지가 않잖아요. 사실 이렇게 뭐 괴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약간 뭐 신기하게 생기고 조금 무섭게 생겼을 수도 있긴 한데 좀 웃기게 생기기도 하고 하는 짓도 웃기고 그리고 항상 모든 얘기 속에서 보면은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강하게 남아 있어서 흥이 있는 친구. 그쵸, 흥. 뭔가 흥의 상징. 그래서 아, 이 도깨비의 컨텐츠를 잘 살리면 우리가 재밌게 놀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뭐, 동의합니다. 네, 대부분 우리가 지금 비슷한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그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도깨비라는 거 이제 뭐 어렸을 때 뭐 은비까비도 있고 그쵸.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깨비에 대한 것들을 은근하게 이렇게 많이 보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생각을 맞아요. 해보면 그래서 도깨비랑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뉘앙스가 진짜 말 그대로 흥. 네. 뭔가 재미있고 뭔가 엉뚱하지만 친근하고 맞아요. 그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지가 않은데 그러다가 지금 도깨비란 거를 떠올린 계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저한테 그 추천해준 판타지 소설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야시예요. 야시. 야시? 밤시장. 아. 밤시장이라는 책이었는데 그게 일본 건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 제가 읽은 책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권인데 귀한 책이 네, 귀한 책이죠. 근데 거기에서 묘사된 그런 풍경들이 텍스트였지만 그 그냥 우연히 제가 기억 제 기억에는 우연히 어떤 젊은 친구가 도시의 어떤 길목을 거닐다가 어떤 골목길을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다른 공간 차원 이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도깨비 시장에 우연히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 이제 팔고 있는 도깨비들이 팔고 있는 막 물건들, 즉 기괴한 것들 막 인간 신체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그러니까 그런 풍경들을 묘사를 해놓은 책이었는데 그때 전 되게 뭔가 환상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랄까 그런 연출 이런 부분에서 뭐 도깨비란 것을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이런 마켓 형태나 네. 아니면 놀 수 있는 어떤 파티 형태나 이런 식으로 꾸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워낙 다양한 마켓들이 있고 다양한 파티 문화들이 있으니까 뭔가 이런 내용에 이런 테마에 이벤트들이 있다면은 새롭지 않을까 여기서는 재미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도깨비라는 이미지를 외국인에게 보여주면 어 이거 약간 일본 오니 네. 중국 이런 귀신 좀 무서운 이런 느낌을 주는데 한국 도깨비는 그렇죠. 흥이고 놀 수 있는 그 분위기 오색 찬란하고 금은 보아 알록달록한 그런 색감이라든지 어 도깨비 하면 진짜 액티브하게 에너지 넘치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좀 잘 살려서 무섭다기보다는 보통 이야기 속에 있는 것도 그 주인 등장 인물이 뭔가 막 심술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 벌을 주지만 사실 착한 사람들한테는 막 이렇게 재물도 가져다 그렇죠. 주고 혹도 떼어주고 심판자 역할도 하죠. 제가 이 도깨비라는 키워드가 매력이 있다고 느낀 게 지금 저도 이제 도깨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도 막 기존 자료들 위키 막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그 시기에마다 막 얘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때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도깨비의 의미가 좀 뭐 퇴색되고 뭔가 좀 비하하는 뭐 표현도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그 사물들이 맞아요, 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물이든 뭐 주변의 어떤 것들이 밤이 되면은 그게 도깨비로 돼서 같이 뭐 시간을 보내는 재밌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애환이라고 그래요? 뭐 어려운 뭔가를 그쵸. 어려운 그런 마음들을 그런 식으로 상상 속에 이상을 만들어서 그런 사물이 됐든 뭐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가는 그런 지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도깨비가 어떤 특정한 게 아니라 맞아요. 자기가 그냥 자기 상태에서 자기 주변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애환을 달래는 어떤 수단으로서 맞아요. 그렇게 저는 그 포인트가 제일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뭐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어떤 상황적 배경 때문에 뭐 도깨비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모양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해가는 것도 허용을 하는 개념이라는 느낌도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도깨비란 걸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 식대로 한번 새로운 어떤 위키 하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추가가 돼서 아 도깨비란 건 이때 이랬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자. 그 흐름 중 하나 한 부분이 되더라도 포부가 크시네.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 요즘 도깨비는 네. 어떨까? 뭐 디지털 도깨비가 될 수도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그쵸. 있는 도깨비는 옛날 혹부리 영감이라든지 그렇죠. 옛날 만화 TV에서 그쵸. 보던 그런 이미지만 지금 기억하고 있지만 지금 현대 지금 우리 시대 때 네.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도깨비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에 대해서 네. 고민하고 그거를 또 고민만 하지 말고 뭔가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좋겠다. 라는 거 있습니다. 그 도깨비가 물건이 변신해서 된다는 부분도 저도 그 부분이 좋았던 게 네. 좀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물건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 이야기에 보면은 도깨비가 뭐 빗자루나 뭐 이런 거에서 뭐 솥 같은 걸로 에서부터 막 변신을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런 물건 하나하나가 엄청 귀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현대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물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건 중심적으로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재물이나 재화나 이런 걸 중심으로 살면서도 그것들을 소중히 여긴다기보다는 소모품처럼 사용을 하고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했을 때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는 것 뭔가 그 가족 이나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무언가가 그 물건에 담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자세? 태도 자체도 네. 사실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물건이 물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뭐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아닌 다른 의미의 어떤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런 것도 사실 네 그게 뭐 제식대로 해석한 그 느낌은 그냥 부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무당 찾아가서 뭐 내가 요즘에 이런데 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해서 무당이 부적을 써줘서 근데 그게 그냥 다니고. 뭐 몰라요 뭐 무당 씨께서는 어떤 뭐 이렇게 종이 규격이라던가 뭐 빨간색 글씨라던가 이런 것들이 문양들이 주는 의미가 있으시겠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건 종이와 글씨잖아요. 그렇죠. 색깔이고. 근데 그거를 그분이 써주니까, 이거는 의미 있는, 의미 있는 거야. 그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주변 사물에서도 그렇게 본다면, 네. 그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부적의 의미랑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그런 물건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있을 것 같아요. 네.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부적 그렇죠? 형태가 아니지라도 네. 필통이 될 수도 있고 뭔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건데 맞아요. 어느 날 없으면 진짜 막 신경이 막 네. 괜히 뭐, 무슨 일이 생길 것 불안하고 같고 불안하고 그럴 뭔가.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셨을 때 뭐 옛날 사람들이 그 빗자루 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그때 당시 되게 귀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막상 얘기를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그 도깨비라는 게 그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뭔가를 알고 싶고 뭐 누구랑 얘기하고 싶고 이러면 우리는 지금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카톡에 피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불가능하니까 오히려 그때는 상상력이 더 맞아요. 더 깊고 뭔가 더 매니악하든 매니악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상상들을 하면서 살았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은 또 뭐가 있을까 왜 그냥 아까 말한 내용 중에는 네. 그냥 그런 어려움들과 어떤 그런 상상들을 달래는 도구로서 도깨비가 있었다면 근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생기네요. 약간 장인분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각자 자기가 잘 만드는 이런 물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TV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장인분들은 자기가 만든 물건에 혼이 있고 자기 정신을 썼고 이런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이랑도 네. 비슷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무언가를 담아낸다. 무언가를 오히려 그 도깨비라는 요즘에 우리가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뭐 도깨비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네. 도깨비를 그냥 우리는 만화나 어디서 예전에 본 그런 어떤 괴물 옛날 사람들이 하던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니 그거는 옛날 그 개념이 아니라 계속 변해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데 아마 요즘에는 우리가 이런 인터넷이라던가 뭔가 디지털 기기들이 발달하면서 이런 상상을 하기 전에 뭔가 바로바로 검색을. 찾아보고 풀어보고 이런 것들이 주는 그런 뭐랄까 간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를 고민하고 뭔가를 좀 더 상상해보기 전에 먼저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검색해보면 어떤 게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보편화된 정보를 위주로 네. 네, 생각하기 전에 오히려 참 이게 뭔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 왜 이제 도깨비 그 나무 위키 보면은 도깨비 같다 이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 뭔가 설명이 되지 않는 거? 저거 너무 도깨비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뭐 요즘 뭐 저희 또래는 안 하지만 네. 사실 약간 뭐 이모님이나 할머니분들 정도만 해도 이제 그런 말을 좀 쓰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설명돼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나 네.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믿지 않거나 그런 태도에 많이 회의적이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김예술 씨 표현에 따르면 진짜 상상력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하면 본인 삶이 재미없어진다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결국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재밌게 살고 또 여러 가지 뭐 창작을 하던 아니면 그냥 일반 그냥 뭐 일상생활을 하던 간에 우리가 좀 재미있어지는 시점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항상 있고 그거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도 뭔가 우리가 도깨비를 뭐랄까 부활? 네, 그렇죠. 다시 그 이렇게 숨결을 싹 넣어주는 그런 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도깨비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다들 느끼는 그런 연상되는 이미지들은 다 제각각일 거예요. 먼저 네. 그렇지만 그 도깨비라는 키워드가 주는 그 뉘앙스, 느낌, 네. 느낌은 되게 통일되어 있다고 맞아요. 보고 그리고 보통은 어떤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떤 단어를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네. 하나의 단어인데 되게 다양하게 뻗어져 나오는 그게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상상을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단어 예를 들어서 지금 말했듯이 도깨비라는 네. 단어만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대화할 수 있는 내용처럼 어마어마한 테마로 부유가 되고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의 에너지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 떠올리면은 사과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 초록사과 빨간사과 뭐 대충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봤자 애플 컴퓨터 그것까지 가면 되게 훌륭한 거죠. 야 그 두국말이지? 이렇게 가면 훌륭한데 어쨌든 도깨비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풍성하죠. 네, 그 엄청난 그 뭔가 이렇게 응집돼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키워드가 아닌가. 맞아요. 말이라는 것 자체도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뭔가 요즘에는 그냥 단어 얘기하면 뭐라 해야 돼? 단어에도 사실 생명력이 있고 근데 죽은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그냥 딱 던졌을 때 물? 뭐 예를 들어서 물 이랬는데 막 H2O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사실 뭔가 물이라고 했을 때 뭔가 생명이나 그렇죠. 막 자연이나 이런 걸 떠올리는 게 뭔가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뭐 상상력이나 아니면 좀 풍요로운 생활을 자극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쵸. 근데 도깨비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 에너제틱한 그런 단어죠. 도깨비? 한국형 고블린? 위키처럼? 위키에는 뭐 다른 뭐 외국의 지니가 있고 고블린이 있고 뭐 오니가 있고 이런데 이게 뭐 1대1로는 대응이 되지 않는 한국 고유의 개념이다 라고 뭐 얘기는 해놓는데 뭐 걔네도 그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개념이 많이 합쳐져 있는 것 같긴 한 게 보통 외국에서 고블린이라고 하면 친근한 느낌은 아닌 것 같긴 그쵸, 하더라고요. 무서운 네, 오히려 요게. 약간 네 그것도 그렇고 걔, 네.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걔도 고블린인가요? 걔네들 다 고블린이죠. 걔네들 뭐지 계산이 막 빠르고 막 그렇잖아요. 도와주지 않잖아요. 양아치? 네, 좀 양아치 같잖아요. 생긴 것도 그렇죠. 좀 양아치 같잖아요. 걔네 뭐 맨날 은행에서 일하는데 말 다 했죠. 그 이 뭐지 이해 판단이 빠른 종족이잖아요. 거기서는 그리고 뭐 호빗에 나오는 고블린들도 보면 근데 그 걔 누구냐 걔 머리까지네 머리까지네가 볼룸? 볼룸도 고블린이에요? 아니죠. 걔는 아니에요. 볼룸은 좀 되게 많이 특별한 경우인데 새로운 종족이구나. 네, 골룸은 제가 좀 최근에 네. 그 일 하나 맡아가지고 골룸에 대해서 좀 많이 조사했는데 그게 유대교 설화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골렘이라고 하는 거고 점토나 이런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골렘 다들 아실 거예요.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그 메이플 스토리 하셨으면 아 거기 나와요. 근데 이제 걔네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도깨비랑 비슷한 게 이렇게 빚어놓은 거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뭐 걔네가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믿기도 하고 뭐 안 볼 때 움직인다고 믿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약간 비슷해요. 근데 이제 호빗의 골룸은 이제 그게 이제 변형이 된 형태인 거고. 아 골렘 그런.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재밌네요. 근데 이제 막 착한 일하고 이러면 금은보화 가져다주고 이런 거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진이나 뭐 요정 같은 거랑 비유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외모가 별로 요정 같진 않으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는 요정 같진 않으니까요. 요정은 보통 요정 하면은 뭐 누가 많이 떠오르세요? 유진 바다 아휴 슈 요정 하면 전 팅커벨 그쵸 뭐 보통 뭐 디즈니 요정 많이 저도 날개 달린 거 네, 팅커벨이나 그 잠수공에 나오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잠수공이라 그래요 그걸? 아 덕후다. 아, 덕후 매니아틱 하시네. 네, 그 유모 요정 있잖아요. 세 명. 네. 저는 이렇게 그럼... 날개 달리고 이렇게 작고 대체적으로 좀 귀엽거나 예쁘고. 요정도 양아치 부류 아니에요? 요정은 양아치라고 왜요? 하기 좀 어렵지 않아요? 좀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촉성 맞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 성격이 어떤 요정은 좀 이렇게 그 날개짓이 빨라가지고 아, 거슬릴 뿐이 정신 사나워서 그런 정신 사나워서 양아치는 결국엔 나쁜 짓을 하면 양아치인 거죠? 그렇지 그쵸 양아치는 이제 뭔가 자기 이득을 챙겨야지 양아치인 건데 사실 요정은 그래도 뭐 도와주는 요정이니까 요정은 친데레 이런가요 그럼? 친데레 친데레 이름으로 속하나요? 아, 근데 아니, 그냥 다정하지 않나요? 그냥 다정하고 네. 자꾸 구분하려 해서 좀 말괄량이 이런 네, 좀 말괄량이 같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대체적으로 다정하지 않나요? 요정은? 요정도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항상 좀 이렇게 행복하고 그런 느낌이 있긴 그쵸. 한 것 같아요 춤을 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정신사나워 맞아요. 아무튼 뭐 요정보다는 요정도 엘프고 엘프도 근데 요정 아니에요? 그렇죠. 요정 근데 속에 근데 그 이제 제가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한 요정은 이게 페어리라고 한다면 또 엘프는 약간 다르잖아요. 그럼 요정은 엘프랑 페어리를 섞어놓은 표현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그 요정이 없어서 그런데 엘프랑 페어리는 다르죠. 아 그거 다른 건 아는데 그 요정이 사실 떠올리면은 페어리 쪽이 더 많이 떠올라서. 아,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엘프도 요정 중에 엘프도 근데 엘프는 요정이긴 좋아하잖아요. 하죠. 우리 막 그 엘프녀, 엘프녀 이런 표현도 쓰는데 약간 북유럽 스타일의 하얗고 금발 머리에 키 크고 이목구비 뚜렷하면 엘프. 네. 아니면 좀 액티브하고 에너지 있고 좀 조만하고 까불까불하고 날개가 있고 하면 요정스럽고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엘프 뭐 그다음에 페어리 고블린이랑 도깨비랑 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을 잘 만든다는 그거가 좀 비슷한 방망이? 것 같아요. 네, 도깨비 뭐 방망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방망이가 보통 금은보화 나오게 하거나 뭐 그런 거고. 은나와라와라 뚝딱. 네, 은나와라 뚝딱 그거고 이제 감투가 이렇게 쓰면은 투명되잖아요. 그리고 그 찾아봤더니 이렇게 망토가 있대요. 도깨비 망토가 있어요 또? 네, 도깨비 망토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입으면 날아갈 수가 있대요. 막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돌리면 날아갈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런 다들 보면 근데 엘프나 요정들이나 고블린도 물건을 잘 만들잖아요. 되게 좋은 그 고성능의 물건을 만든다는 거는 또 공통점 같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그 잘 만든다는 거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나? 그렇겠죠, 당연히. 어느 시대든 그런 게 있겠죠. 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막 이렇게 오면서 계속 뭔가 개발됐잖아요. 그렇죠. 소재라던가 뭔가 용도, 어떤 기계를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 그때 당시에는 그런 열망들을 주는 그런 네. 어떤 존재, 어떤 힘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왜냐면은 예전에 제 일본 친구가 얘기해 준 게 있는데, 그 지니 그리고 그 지니어스라는 그걸 우리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원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왜 요즘 예술가들 뭐 예술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작업한 사람들이 네. 자기 작업을 하는데 뭐 자기가 원하는 작업이 뭐 잘 안 나와서 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도 뭐 많겠죠? 예, 네, 뭐 그러면서 많겠죠? 스스로의 능력을 탓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대학 교수인가?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인데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네가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 하는데 거기에 좀 위안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줄게 하면서 이제 지니어스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게 옛날 사람들은 그 지니라는 요정이 있는데 자기가 작업을 할 때 뭐 이렇게 잘 안 돼도 나한테는 지니가 나타나지 않아서 안 된 거다. 지니가 나타나면은 그 능력을 걔가 나한테 줘서 뭔가 마스터피스 같은 거를 이렇게 주는 그 순간에는 지니가 내 곁에 있다 해서 지니어스.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그런 어떤 치환될 수 있는 무언가를 두고 이렇게 좀 지혜롭게 살았다 해서 이제 그 얘기였는데, 그때도 사실 뭐 예술이던 뭐 그때 당시 건축가던 장인 뭐 뭔가를 무기를 만든 사람이 됐던 간에 그 사람들은 계속 뭔가 더 용도가 뭔가 효율적인 뭔가를 만들어야 됐던 상황이었다면 뭐 저쪽 나라에서는 그런 걸 만들었으니까 저쪽 부족에선 저런 걸 만들었으니까 우리 부족에선 더 나은 걸 만들어야지. 만약에 이런 시대의 어떤 흐름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오는 것들을 뭔가 이렇게 인간을 네. 뭔가 초월한 능력을 아. 가진 그런 존재한테 그런 거를 이제 네. 그거는 그들의 역할이다? 듣도 보지도 못한 걸 만들어내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 내가 뭔가 해냈구나. 지금도 거의 그쵸? 마찬가지죠. 뭐 그쵸. 요즘도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엔 너무 워낙 많으니까 다 보면 내가 뭔가 한 거 같은데 하면 인터넷 뒤져보면은 저기에 이미 저기에서 이렇게 딱 이미 다 그렇죠. 이제는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걸 해석해서 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선전하느냐? 오히려 아까 김예술 씨가 말한 것 중에 이거랑 연계가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현대 시대 때는 상상하기 이전에 검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지금부터 이미 다 나왔는데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라는 상상력이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생각도 잠깐 드네요. 하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보고 자랐으니까 오히려 뭐 판타지 장르들이 많아서 소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읽었을 때는 되게 새롭고 재밌는 어떤 상상의 문을 열어줬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도 제약이 있는 거라면 그럼 우리가 보고 읽은 게 뭐 그래봤자 뭐 어떤 소설들 어떤 게임들 거기서 본 세계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때 지금은 뭔가 우리의 상상력을 열어준 계기가 됐다곤 하지만 사실 거기에 갇혀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 스스로 만들어낸 세계가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세계에 우리가 맞아, 맞아. 들어가서 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그 자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판타지 그러니까 좀 많은 경험을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고 많은 재밌는 것들을 보고 한다면 조금 더 재밌는 상상과 조금 더 재밌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래요 이제 그만 새로워도 되지 않나? 새로운 거 계속 추구하면서 왜요? 왜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냐 지금 뭐 예전에 아 얘기가 또 되게 많이 딴 데로 갈 것 같은데 갔다 와요 갔다 옵시다 한번 가봅시다 잠깐 갔다 옵시다 그 문명이 뭐 이렇게 계속 발달해 왔잖아요 네 근데 막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옛날 뭐 구석기 신석기 그때 부족 사회 때 그때는 그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미개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기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뭐 제3국들 뭐 봉사 활동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당연히 우리가 선진국 사람으로서 도와줘야 된다라던가 봉사를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 놔두면 거기 안에서 나도 잘 알아서 잘 주어진 대로 사는 건데 알아서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겠죠. 낚시하고 자연 사냥하면서 뭐 질병이나 뭐 이제 그런 거는 좀 다른 네. 일이지만 뭐 그분들만의 네. 행복이 있는 건데 제가 다 이렇게 막 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어떤 사람 여기서 사는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때 디테일을 네. 생략하고 어쨌든 입장이 우리는 더 뭔가 선진 더 많이 알고 문명이 발달된 이런 사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 이제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막 계몽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렇게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새롭다라는 얘기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새로운 걸 추구한다고 해서 그 삶 자체가 새로워진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새로운 것 때문에 오히려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알아야 될 것도 많아지고 뭔가 좀 더 복잡해지는 구조가 되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거 그만 추구해도 되지 않나요? 라는 말은 새로운 거 찾기보다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나를 좀 보려고 그냥 좀 이렇게 좀 놔둬도 되지 않나 맞아요 마음 편한 게 중요한 건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지금 되게 많은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보면은 아 그런 게 있었어? 막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을 텐데 하다못해 셋이서 얘기를 나눠도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 만나서 새로운 거 많이 알게 되고 하는데 그냥 그런 부분에서 이미 뭔가 새로움을 먼저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아 좀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아 근데 좀 많이 이제 어떻게 돌아올지 생각만 하세요. 그렇지만 저도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돌아올지 생각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다니. 근데 좀 가끔 노려고 해요. 나도 막 그래도 좀 새로운 거, 그래도 좀 보지 않았던 거, 뭐 노력은 하지만 가끔 겸손해지더라고요. 네. 세상을 보니 그럼 다시 도깨비 얘기로. 죄송합니다 제가. 네. 도깨비. 그 도깨비 얘기하면은 그 저희가 어원이 돛가비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어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돛가비. 네, 돛가비. 도의 시옷 받침 그리고 가비래요. 근데 그 도시 풍요? 풍요. 불 네. 불이 아니야. 불. 아, 불. 네. 불을 상징하고 불 상징하고 가비가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아, 불도 있고 씨도 있어요. 도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불이 정말 엄청 중요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풍요나 이런 거를 상징을 한다고 그다음에 갑이나 아비에서 네. 온 어원이죠. 아비는 그래서 그냥 보통 남자 많이 생각하니까 도깨비는 남자 모습? 성인 남자 모습? 그래서 이제 도깨비라는 그런 말이 정해졌는데 그 풍요나 이런 거를 상징한다는 것도 재미있는 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이제 아까 우리가 물건 얘기 했지만 그거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과거에는 모든 것이 풍요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상상 속에 있는 존재들은 막 금은 보화도 많을 거고 막 저 존재들은 막 술도 많이 마실 거고 먹을 것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내가 뭐 이렇게 어떻게 잘 행동을 하면은 그 존재가 나한테 무언가를 가져다 줄 거야. 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약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런 느낌이네. 뭔가 그렇죠. 착하게 살고 착한 짓 하면은 뭔가 준다. 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착하게 살면은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누가 나한테 뭔가를 가져다 줄 거야. 그 까치 이야기처럼.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지금 내가 풍요롭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걸로 옛날 사람들의 그런 삶을 좀 엿볼 수도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개인이 가진 어떤 그 가치관의 그 선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깨비 얘기 중에 뭐 나쁜 짓 하면 벌 주고 뭐 권선징악 뭐 잘 하면은 복 주고 이거는 그 어떤 그때 당시 절대적인 기준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도깨비에 대한. 근데 내가 하면서 내 양심에서 뭔가를 느낀 거야. 혹은 내 주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게 나쁜 일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어떤 기준들이 제각각인데 내가 만약에 뭔가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은 이렇게 했을 때 벌을 받을 거야 라는 어떤 자기 스스로의 자각 같은 것 같아요. 왜 요즘에는 기독교나 뭐 이런 종교에서 뭐 십계명이라던가 뭐 정해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기대어서 이건 조금 하면 안 좋은 거고 좋은 거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기준을 그 마을 단위 뭐 아니면 가족 단위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었을까? 약간 도깨비를 정치에 이용했다. 무슨 소리야? 그것도 무슨 소리야? 있잖아 그 막 계속 사람 범죄 일어나고 옛날 그때는. 바로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 약간 수단으로서 아니 그때 당시에 뭐 공포 정치 만약에 그런 정치 쪽으로 접근한다면 그때 당시에 도깨비라는 만약에 그런 구전될 수 있는 키워드를 만약에 나라에서 던져줬다면 왕국에서 페이스북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희노애락을 약간 그러니까, 심판자를 그렇죠.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렇게 하고 막 스스로 막 이렇게 상상도 하고 막 만드는 거잖아요. 페이스북도 사실 이거는 약간 그렇잖아요. 가상의 어떤 다 된다. 그러니까 아 도깨비 너무 대단한 거네요. 굉장히 도깨비 지금 테마 하나로 지금 우리 몇 좀 그렇죠. 꽤나 오래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페이스북이 도깨비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정치적 얘기를, 수단. 정치적 수단으로. 근데 페이스북이 뭐 정치적 수단인지 아닌지 저희가 아직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네. 상상을 해본 거죠. 예. 옛날에는 근데 진짜 그런 약간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라 마라 그런 게 많았잖아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농담으로 한 거였는데 제가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막 까불고 막 이러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호랑이가 물어간다. 꼼쥐 알아요? 꼼쥐? 꼼쥐 몰라요. 꼼쥐 몰라요. 꼼쥐 그런 거였어요. 예. 네. 꼼쥐는 뭐예요? 아 뭐 장롱 열면 꼼쥐. 아 저는 그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가물가물한데. 꼼쥐는 완전 장롱에 산대요. 꼼쥐라는. 장롱에 산다고. 뭐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그 심심하면은 장롱 들어가서 잤거든요. 이렇게 몰래 숨어 있다가. 저 어린이들은 네. 약간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께서 장롱에 꼼지 나온다고 장롱 들어가서 꼼지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꼼지 제가 생각했던 되게 거대한 쥐예요. 잘 몰라. 무섭다 근데. 망태 할아버지 무서워. 꼼지 할아버지 어렸을 때 진짜 무서워했어. 나는 옆에 아저씨가 제일 무서웠는데. 그쵸 옆자리 아저씨. 옆에 아저씨가 애비한디. 이놈한다 애비한다. 옆에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냥 뭐 버스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렇게 공공 장소에 있으면 막 까불거나 이렇게 하면은. 옆에 아저씨가 이놈한다고 어머니가 어머니들 하면은 말해. 이렇게 옆에 아저씨가 이렇게 연기를 또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그럼 이제 겁먹어가지고 가만히 있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냥... 왜 애들이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을 듣잖아요. 실제적으로 보이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내가 옆에 있어봐. 애가 여기. 그렇죠. 애들 애비 한 다음은. 그리고 어렸을 때는 밤에 피리 불지 말고 휘파람 불지 말고 뱀 나온다고 뱀 나온다 문지방 밟지 말고 문지방 밟지 말고 그거 뭐지 손발톱 밤에 깎거나 이상한 데 버리지 말라고. 네. 그거 쥐가 먹고 쥐가 먹어요. 똑같은 형태로 도플갱어. 도플갱어가 독일어죠? 네. 그렇죠. 네. 왜요 갑자기? 아, 도플갱어. 우리나라의 도플갱어를 뭐라 그래요? 컨트롤 C 컨트롤 V. 뭐라고? 잘 모르겠네요. 도플갱어라는 어원이 외국에서 독일어. 독일어. 도펠. 도펠. 갱어. 갱어는 뭐예요? 그냥 그 동화가 있긴 했죠 한국. 뭐 쥐요? 네. 그 쥐가 그 손톱 먹고 사람 돼가지고 그 거기에 나오는 똑같이 생긴. 거긴 그냥. 그냥 똑같이 생긴. 딱히 용어가 없었던 용어 같은데요. 그냥 몹시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좀 아주 고생을 해서 꼭 왜 그런 얘기 보면 지나가던 스님이 그래서 구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스님이 구해주시고 뭐 그런 거. 아무튼 네. 다시 도깨비로. 지금 약간 도깨비가 대단한 건데 도플갱어까지. 네. 우리 그 혹시나 청취자분들께서 나중에 화두가 없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도깨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도깨비에 대해서 얘기를 뭐 하염없이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할로윈 때 그러니까 도깨비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노는 거죠 간단하게. 네네. 근데 뭐 할로윈이랑 도깨비랑 무슨 상관이야? 왜 그래?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간에 할로윈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세계 우리가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아무튼 뭐 상상이나 기원에서 출발을 한 거고. 뭐 직접적으로 말하면 할로윈 때 저희가 무언가를 할 건데. 저희만 만약에 그냥 평소에 하면 약간 좀 사람인지라 좀 떨리고 좀 부끄럽고 장피하고 막 그런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그렇게 한데 저 다 같이 길거리에 막 분칠하고 있어봐 그러면 할만하죠. 맞아요. 그냥 용기가 그냥, 생기죠. 맞아요. 일차원적으로 솔직히 그냥 어울리고 도깨비 컨텐츠를 가지고 놀기에 어울리고 뭔가 아무튼간에 할로윈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 관한 거지만 아무튼간에 우리 지금 현세 살고 있는 사람들 잘 살자 이런 거라는 의미에서 그냥 도깨비라는 것도 비슷한 거니까 우리가 그날 아무튼 도깨비가 돼서 그렇죠. 그냥 뭐 거창한 건 아니고 네. 그냥 모여서 뭐 아직 뭐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예. 한번 그냥 그 일단은 몇몇 이렇게 수소문해서 뭐 네. 저희가 뭐 페이스북 통해서 뭐 행사에 대해서 공지를 할 수도 있고 네. 만약에 뭐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저희도 아직 뭐 이런 거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몇몇 모여서 뭐 도깨비 분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짬뽕 시킬 거예요. 뭐 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사탕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뭐 복조리라던가 뭐 감투 이런 것들 가지고 다니면서 뭐 팔기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런 거죠. 뭐 방울 달고 다니고 옷에 찬란하게 입고 아무튼간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도깨비 신나는 도깨비 이미지를 그쵸. 가지고 그냥 그날 한번 작은 행진이죠. 네. 예. 어쨌든 저희가 그 이번에 그냥 조촐하게 자그마한 행진을 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좀 구체적인 건 없는데 이제 이거를 하고 원래 계획대로는 뭐 파티도 하고 뭐 마켓도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뭐 바로 다 현실적으로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나하나 알아봐야 될 것도 있고 네. 바로 다 할 순 없으니까 할로윈 데이 때 각자가 생각하는 도깨비가 뭘까라고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고 내가 그 도깨비가 이제 되는 거죠. 코스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장도 하고 뭔가 가면을 만들 수도 있고 아직 방법은 이제 저희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그쵸. 뭐 아까 여지껏 얘기해온 게 도깨비의 그 얘기를 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가는 것처럼 네. 우리도 이번 행사가 이랬다 저랬다 됐다가 이제 뭐가 나오겠죠 그날 코앞에 닥치면은 이제 어떻게든 뭐. 우리가 앞으로 도깨비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기 전에 도깨비가 되면서 어떤 그 길을 이제 받아서 뭔가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시작이니까 네. 뭔가 일단 먼저 도깨비 네. 한번 돼보자 시동 거는 느낌으로 시동 걸고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느낀 효과 아니면 그 경험들 가지고 또 다른 또 재밌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첫 단추를 이렇게 퍼포먼스로 하면 어떨까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죠. 그쵸. 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도깨비가 돼서 그날 그냥 재밌게 네. 놀아보고 혹시나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뭔가 아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메일 주소 페이스북에 적혀 있어요. 독일 독일아트@gmail.com 뭐 네. 거기 연락 주시면은 지금 우리가 녹음한 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한 번 더 정리해서 어떤 취지고 어떤 테마 어떤 느낌 이런 걸 정리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이거랑 같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올라가겠죠. 예, 동시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네. 그래서 뭐 혹시라도 그날 이제 베를린의 길거리에서 뭐 굳이 우리랑 상관없이 그냥 잘 즐기고 있는 분들끼리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국 애들 이 이상한 무슨 이상하게 좀 뭐 가능하다면 저희가 어디에서 할지 일단 스타트 지점이랑 뭐 대충 타임테이블을 정해서 그 어느 시간에는 어디에서 뭔가를 할 거다라는 거를 대충 그래도 이렇게 공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중간인데 또 저희가 이동을 아무튼 할 그러니까, 거니까 그래도 어느 시간대에는 그래도 비슷하게 그 근처에서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인포를 좀 정리를 해서 만약에 혹시나 지나가시다가 비슷한 시간대에 거기 들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냥 와서 같이 그냥 인사하고 네, 응원해 주시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재밌는 게 떠올렸는데 행진하는 거잖아요. 뭐 근데 도깨비가 꼭 걸을 필요는 없잖아요. 차를 타도 되고 자전거를 타도 되고 자전거랑 같이 코스튬을 해도 되고 걷는 거 싫으니까 나는 저 스마트 차에다가 도깨비를 뿌리다고 그거 해도 돼요?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아이디어예요. 네. 뭐 아무튼 그날 우연이든 뭐 어떻게든 간에 만약에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날 수 있으면 또 저희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피드백도 받고 그냥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만나서 재밌어요. 네, 그 자리에서 그냥 같이 뭐 춤 한번 출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뭐 많은 건 못 드려도 뭐 아쉽지 않게 맥주 한 병 이렇게 그쵸, 나눠 먹을 수 있는 뭐 그 정도 그런 시간 네. 그리고 뭐 사탕 또 네. 갔는데 김예수씨세요? 온 어이시세요? 아니요 뭐 그럴까요? 저희 아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네. 뭐 사실 그렇죠 뭐. 네. 그래서 뭐 도깨비 콘텐츠로 뭐 하시던 안 하시던 각자 집에 계시던 뭐 분장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네. 옆에서 아, 쟤네 뭐 하니 그럼요. 왜 저러고 사니 그렇게 쳐다보셔도 되고요. 네. 편하게 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계란만 안 던지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무언가에 대해서 하겠다 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얘기한 건 처음인 것 맞아요. 같아서 맞아요. 그냥 했지. 그냥 던진 건데 네. 이렇게 그냥 했지. 뭔가 거창한 느낌도 있는데 전혀 뭐 그런 전혀 건 그런 아니죠. 거 아니고 예. 네. 그냥 진짜 야 우리 저기 내일 날씨도 좋은데 저 가르텐 가갖고 우리 뭐 김밥 말아 먹자 뭐 이런 거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내일 하려면 네. 되는데 우리 조매 이것만 분칠하고 네. 저 백화점 가서 줄 섰까 셋이란 뭐 이런 느낌. 그런 네 그런 거죠 그냥. 그 정도입니다. 네. 이제 뭐 도깨비에 대해서 그냥 각자 한번 한번 뭐 나무위키 같은 데 들어가서 보세요. 재밌는 거 진짜 많고 그냥 그러고 그리고 혹시나 뭐 이번 행진을 떠나서 저희가 당분간은 이 도깨비를 우려먹을 생각인데 그 도깨비에 진하게.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행사 뭐 공지라던가 뭐 공모 이런 것들이 뭐 자주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거예요. 있을 때 만약에 이걸 듣고서 생각을 해보셨던 게 있는데 아, 같이 이런 거 아이디어 공유해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그럼요. 항상 네. 혼자 하기 힘든데 네. 같이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재밌게 잘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찾고 네. 있고 그쵸.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그쵸. 저희가 자신 있는 거는 이렇게 저지르는 거거든요. 예, 계획도 진짜. 물론 나름대로는 하는데 계획보다는 조금 먼저 행동으로 옮겨보고 그 다음에 좀 장가지를 치는 방식이 저희한테는 좀 중요한 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혹시나 뭐 해보고 싶은데 아 좀 어떡하지? 아, 같이 좀 그래 한번 얘기 좀 얘기나 일단 해보자 하고 싶은 뭐 혹시 보셔서 가명 쓰셔도 되고 맞아요. 나이 속이셔도 되고 그럼 뭐 아이디어가 뭐 거창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경험 한번 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그쵸.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우연한 계기가 참 가끔 저희도 되게 동기부여가 될 때가 있어서. 동기부여가 네. 확실히 됐죠.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이렇게 될지도 몰랐는데 그렇죠. 막상 하고 나니까 여기까지 왔고 해봐야 뭔가 내가 나의 안에 경험이 쌓이는 건 확실하니까 기다니다. 좀 여담이 길었네요. MC 씨 지금 좀 아 이렇게 이런 얘기 너무 이렇게 길게 하시고 그러실 그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짓고 계셔서 제가 딱 자중했습니다. 원래 스타일이 막 하담 하고 말담 말고 뭐 이렇게 구구절절 말이 많아. 알아서 연락을 하실 텐데 뭐하러 이렇게 말을 합니까? 마치 우리가 마치 아쉽다는 듯이. 뭘 아쉽죠 그래요. 네 그럼 오늘은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뭐 이게 언제 뭐 이렇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10월 뭐 중순쯤에 네. 구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다음 회로는 또 아마 그냥 정상적인 팟캐스트? 이건 비정상인가요? 특집. 네, 특집이죠. 특집. 이런 특집도 간간히 하면 괜찮겠죠. 네, 저희가 만약에 이벤트 하고 이러는데 도깨비 말고라도 할 수 있는 테마가 많으니까 네. 사실은 그럼요. 게스트가 도깨비처럼 그 제가 1인 사물이에요.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자신 있어요. 저 하나의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저 진짜 다중인격. 우리 또 각자 얘기 막 하잖아. 네. 듣던가 말던가 그런 거 잘하니까. 예. 네. 저희 앞으로 할 다른 활동들이랑 겹쳐서 적절히 얘기할 게 생기면 사실 특집 얼마든지 할 만하죠. 네. 예. 그렇죠. 테마를 자꾸 던져주세요. 저희가 그럼 맞춰볼게요. 저희 선수잖아요. 아무튼 오늘 이거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회의는 저희끼리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눈빛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자 테마 다음 팟캐스트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